없이 정답고 다시 마신 분 초소이 어설길 함께 걸으며 경사의 빗속말 들어주셨네 아 자유로운 우리 장군님 그이는 친근한 우리 아버지 고향집 아버지 그 품보다도 더없이 가깝고 석탄하신 분 병사들 훈련도 보아주시고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셨네 아 자유로운 우리 장군님 그이는 친근한 우리 아버지 부모는 멀리 있어도 다정한 그 이품 곁에 있어라 모나먼 천손길 오고 가시며 베푸신 그 사랑 위훈을 낳네